광명성절경축 삼지연군 예술서적공연이 13일 삼지연군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와 당 무력 내각 근로단체 송중앙기관 일꾼들, 인민군 장병들, 216사단의 지휘관 돌격대원들, 량강도와 삼지연군의 일꾼들,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시와 합창 정일봉의 봄맞이 빛나라 정일봉, 장군님은 빨치산의 아들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.